기다리기는 한가 봐. 눈앞에 두고 어찌 할 줄 몰라. 어떻게들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 말해줘요. 언젠가 그녀 손을 잡아 볼래럴까요. 하는지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두 다른 말을 하는 게 더